날씨에 내가 더 신나해. 새롭게 장만한 코트에 들어오게 만들 거야. All the way 널 가만두겐 너무 예쁜데 더 용기를 내. 캘린더 보니 괜히 더 설레고 떨리네. 더 가면 너의 표정 부끄러운 감정 나타나 날 흔들어 웃는 모습 내려가 최근 들어 널 만나면 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좀 특별한 분위기가 있는 여자라 널 절대 놓칠 수가 없더라. 그렇게 우리는 물들어 별빛도 우리를